지하철역 앞에 구멍가게를 지나 집으로 걸어갈 때 어떤 사내가 슬쩍 내게 말을 걸어왔네. 그는 적잖게 놀란 내 모습을 보면서 환히 찐 표정으로 기뻐하네. 김경환 설마 했는데도 맞네. 정말 세상 좁다 얘. 몸은 건강해? 옛날하고 똑같아. 아 기억나네 10살 때 전학 때문에 떠난 내 꺼벙한 여친구. 무척 조용한 내 성격과 정반대로 유별나게 졸삭대던 녀석한테 묘하게도 공감대를 느껴 난 생.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었던 그 녀석 내가 똥싸개라고 불렀던 꼬마애. 널 보면 꼭 거울 같아 라며 곧잘 얘기하던 녀석과 난 그동안에 못한 얘기들을 정답게 늘어났네. 그럼 갈게 또 봐. 그래 이거 우리 집 전화인데 꼭 연락해. 꼭 연락해. 바다에 비친 햇살을 보는 것처럼 눈이 시려서 어쩌면 환영을 받던 것만 같아.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어. 그날 새벽 난 책상 서랍에서 뽀얗게 먼지 덮인 이 극장을 꺼내 펼쳐봤네. 서로 간에 수박했던 바람 그것을 쏟아내던 날에 관한 몇 장의 기록들.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 기억은 녹아내리고 소각돼 흘러간 세월 앞에 파묻혀 함께 있어 참된 행복과 옛 추억조차 퇴색되어가네. 생각해보면 낮에 수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그와 뻔하게 몇 마디에 대화를 나누면 난 계속 자꾸 뭔가 꽤나 먼 관계. 심지어는 동창생의 한 명으로 밖엔 보이지 않아 조금 혼란했어. 머릿속이 복잡해 난 또 혼자 된 절망에 빠져가네. 날 올가맨 험한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날 내보내줘. 여기 너무 적막해. 적막해. 여기 나 혼자 있는 밤 꽤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지. 누군가 문을 열고 이 방으로 어 난데 너한테 할 말 있어. 한때는 너가 내 코앞에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했어. 한데 네가 멀리 떠난 뒤엔 점차 내가 커감에 따라 변하게 돼버렸어. 난 너와의 어릴 적 관계 따위는 고작 헤엄 몇 판의 오락게임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져. 무표정한 얼굴로 만났던 조막가도 너와 난 서먹했었잖아. 경화나 걱정만한 조금도 섭섭하게 느끼지 않았어 마냥. 널 탓하고 속상해하지마. 시간이 흐르면 누구도 변하는 게 당연한데 뭘 자책하고 그래. 어? 넌 참 괜한 걱정만 해. 대체 뭘 바래. 언제까지나 호황된 공상에 빠져 살래. 멀어져간 몇몇 광기를 솎아내는 건 부정한 게 아니야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시간이 흐르고